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입니다.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형제들아로 시작되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멀리하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의 뜻은 잡아 뜯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찢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지칭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 진리의 교훈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거슬러 분쟁하여 교회를 찢어놓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배격할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런 부류의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진리를 믿으며 복음 진리를 거슬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의 특징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만 섬긴다 말합니다. 여기서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탐욕만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여러분, 왜 자기 탐욕을 구하는 것이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 교사가 가진 특징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이기를 부인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의 삶을 거절하고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에 반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마음에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최근에 와서 매체들을 통해서 기존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언급하면서 그 교회들과 자신들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를 밝혀보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단 세력들이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이 땅의 교회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믿는 자는 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가 믿는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일 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진정 복음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하반부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다는 말은 복음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악한 데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말의 원어는 혼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곧 악한 것에 섞이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명분으로도 악한 일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악한 것,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것들이 틈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로 가득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 가까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악도 죄도 지어봐야지 나쁜 줄 아니까 그것을 짓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고 잘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악을 가까이 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범하면 그것을 계기로 죄라고 하는 것이 세력을 넓혀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이면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호시탄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죄에 매이게 하고 죄의 세력 아래 갇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전쟁, 분쟁, 그리고 일체의 갈등이 사라진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전쟁을 이미 종식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현재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정복하고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발 아래 밟혀 그 머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인생을 묶어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은 이미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면 그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는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석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시간을 계산할 수 없었던 때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의 계시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기까지 사랑하기에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